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또다시 핵 잠수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15일과 16일 러시아의 따스통신, 이란신문 케이한 인터내셔널,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,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도했습니다.